어? 이 노래 알아? 어, 이 노래 장덕이란 가수 노래인데? 아, 아니 되게 좋아해. 한번 해봐. 나 이제는 너를 잊으려 하네. 아직 못한 사랑은 여기에 남긴 채 나 이제 정말